두려웠어 Sorry 꿈속에 넌 그 누구보다 달콤했어 So sweet yeah. 저기 네 입술에 기도 내 뺨으로 만져 yeah. So why 다시 넌 잠들고 싶어